살았던 외로운 코니 한 마리 지금은 어디로 갔나 몸을 창에 기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졌다고 아 우리의 고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 우리의 고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.